네, 안녕하세요. 아하 청호에 만나요. 월요일 항상 만나는 남영근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 또잘 지내셨습니까, 목사님? 예, 아 요즘 비바람이 아주 생각보다 많이 심해서 좀 네. 힘드네요. 예. 주변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걱정이 많은데. 오늘 진행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감기가 심해서 못 나오셨어요. 그렇죠. 아. 예. 갑자기 항상 듣던 청아한 권사님 목소리 대신에 제 목소리 들려서 깜짝 놀라신 분도 계셨을 텐데. 네, 목사님, 이번 주 소개해 주실 나물이 명아주라고 이제 알려주셨는데, 네, 명아주. 이름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아,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네, 이름만요. 그래도 뭐 이렇게 젊은 사람이 명아주에 대해서 이름만이라도 들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네요.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사실은 이 명아주가 여름이잖아요. 네. 제가 이제 몇주 전부터 여름 나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비름나물, 뭐 쇠비름 이런 게다 꿀풀 뭐. 대표적인 꿀풀도 마찬가지고 네. 이 명아주도 대표적인 여름 나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에 명아주를 또 공부하고 또 찾아보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봄나물이라고 많이들 하니까 봄에만 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새싹 같은 거만 딱 해가지고. 그렇죠. 이 명아주는 아무래도 이제 새싹은 너무 어리니까 네. 뜯기가 그렇고 이제 제법 컸을 때 이제 꽃대 올라오기 전에 아. 한참 명아주가 커서 막 이파리가 무성해질 때 이럴 때도 괜찮아요. 그래서 명아주는 여름에 참 좋습니다. 이 명아주가 이제 뭐 우리 봉피디님은 이름은 안다고 들어봤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은 이 명아주는 마오리들도 오래전부터 먹었던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세터데이 마켓이나 이런 데 가면 네.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집에서 기르거나 또 가까이에서 뜯은 온 것을 이렇게 야생의 풀들을 파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오, 그런데 많이들 찾네요. 이제 중국인들이나 인도인들도 명아주를 꺾어다가 네. 뜯어다가 이렇게 가지채 끊어다가 이렇게 파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가지채 끊는다는 거는 그럼 가지도 먹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파리 하나씩 하나씩 이제 떼야 되는데, 떼서 아. 팔기는, 내놓기는 힘드니까, 뜯기는 힘드니까, 아예 네. 가지채 잘라가지고,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한 다발씩 이렇게, 넣는, 뭐, 그런 걸볼수 있어요. 예. 보면은 좀 신기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가끔 이게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런 토요 마켓 같은데 세터데이 마켓 같은데 가면 뭐 아침에 상쾌하기도 하고 또 아침에 부지런히 장을 준비한 사람들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활기차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요즘 같은 경우는 한 6시 정도면은 거의 세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시에 나왔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게 부지런해요. 이동 시간만 해도 있을 예,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 우리 이 명아주는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풀이고 나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제 명아주를 한국 사람하고 친숙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원산지가 한국이에요. 아. 물론 다른 나라에 뭐 없이 한국에만 있는 것이라는 의미는 아닌데 이제 원산지 등록이 이제 한국으로 돼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친근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곳 뉴질랜드에서도 명아주를 뭐 쉽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만날 수도 있고 예, 어떤 분은 쉽게 만났다 그러는데 어떤 분은 또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잘안 보인다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요즘 저도 명아주를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렇게 군락지를 찾기가 힘드네요. 전에는 가끔 이렇게 만났었는데 텃밭에 그냥 한두 폭이 이렇게 나는 거는 봐요. 그런데 이렇게 나물로 먹을 만큼 이렇게 군락지를 찾고 하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좀 봅니다. 많이 뜯어간 게 아닐까요? 아,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제 그만큼 자꾸 이제 주변의 상황이 집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야생풀들이 자랄 여건들이 조금 이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클랜드 근처에는 이제 점점. 네. 명화지는 사실 풀숲 같은 데 가면은 찾을 수 없어요. 오히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공터라든가 뭐 집을 짓는다든가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든가 이런 공사장 그런 데 있죠. 그런 데에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이하네요. 네. 물론 이제 뭐 채소 농장 같은 데도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뭐 빈터나 흙더미 같은 데 척박한 데서도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나물입니다. 그러면은 찾아보셨다니까 또 좋아하시나 보네요. 좋아한다기보다도 이제 사실은 저는 명화주 하면은 개인적인 네. 그런 인연이 있어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 잠시 좀 저희 집이 생활이 어려워진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할머니하고 잠시 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네. 할머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께서 명화주 나무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조금 그 당시에는 이제 그만 먹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자주 해주셨나 보네요. 예, 자주가 아니고 제가 매끼 심지어 이렇게 도시락 학교 가는 갈 때에 도시락에도 명화주 나무를 해주셨거든요. 명화주를 생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말려가지고 네. 다시 이제 기름에 볶아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는데 지금 뭐 그렇게 해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라고 먹을 텐데 네. 그 어린 초등학교 나이 때에 네. 매끼마다 명화주 나물 반찬을 먹으려니까 사실 좀 싫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명화주 나물과도 만춘 명화주 나물 반찬하고도 인연이 사실 거의 이제 끝났나 싶었거든요. 네. 네. 이 뉴질랜드에 와서 이 나물을 찾다가 이 명화주를 군락지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 그냥 할머니를 다시 뵈는 것처럼 그렇게 반가웠습니다. 기억이 딱 나셨겠네요. 네, 그래서 명화주를 그냥 박스에다가 하나 가득 끊어다가 집에 와서 이불 다 훑어내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해주셨던 대로 한번 해서 먹어보니까 그 할머니의 손맛이 다시 이렇게 돋아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저는 할머니는 네. 사실은 그냥 간장하고 조금 들기름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그렇게만 살짝, 해주셨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명화주가 사실은 시금치 맛이 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금치요? 예, 시금치. 혹은 또 비름나물하고 맛이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 말은 굉장히 이 명화주를 정확히 표현을 한 거예요. 두 가지 맛이 다. 예, 명화주를 보면은 잎사귀 모양이 네. 이게 좀 삼각형하고 시금치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파리 이렇게 조금 질감이 시금치 질감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씹을 때의 식감은 또 비름나물하고도 약간 비슷한 맛이 있습니다. 약간 향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금치 맛이 난다, 또 비름 나물 맛이 난다 이 말은 명화주 맛을 제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물을 무칠 때에도 시금치 무치듯이 소금에 살짝 뭐 무쳐도 되고 네. 아니면 간장으로 살짝 무쳐도 되고 비름나물처럼 초고추장을 조금 해서 아니면 된장에서 이렇게 무쳐도 되고 굉장히 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다 독특하게 잘 어울리지는 그런 그 나물이에요. 그 생나물을 데쳐서 바로 먹어도 좋고 네. 아니면 데쳐가지고 말렸다가 묵나물이라고 하죠. 네. 아, 묵나물 만들었다가 나중에 불려서 이제 팬에다가 들기름이나 참기름 넣고 볶아서 먹어도 좋고 굉장히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목사님이 보내주신 거에 보면은 네, 명화주를 팔방미인으로 부르고 싶다라고 적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굉장히 우리 봉피딩도 예, 제 원고를 잘 보셨는데 왜 팔방미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냐면은 이 명화주는 영양적인 면에서 네. 또 아니면 맛에서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명화주의 그 쓰임새에서 쓰임새요? 예, 다양하게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예, 팔방미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영양적인 측면에서는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그러한 나물입니다.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아스마 천식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잖아요. 네, 많이들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 카페트 문화 생활을 하다 보니까 특히 어린아이 늘 둔 그런 가정들에서 천식에 대해서 염려하고 실질적으로 뉴질랜드가 천식 환자가 아스마 환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뭐 당장 우리 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다닌 적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마가 천식이 참 우리에게 걱정인데 이 명화주가 천식을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혹시 이제 뭐 베스폴시라든가 또 중풍이라든가 네. 이런 것에 염려가 많이 하시는데 한방에서는 이 명화주를 여라고 하거든요. 여. 예, 여라고 해서 이 천식과 중풍을 예방하는 또 치료하는데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 치통이나 두드러기를 다스리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굉장히 영양적인 모습으로 건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 동양의 고전에 보면 채근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채근담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명화주를 비름나물하고 같이 더불어서 묶어서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의미 있는 네. 이런 명화주나 비름나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얼음처럼 맑고 옷같이 깨끗하다. 그러나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종처럼 비굴하게 아첨도 잘한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뒤에 말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죠? 비단 옷 입고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은 종처럼 비굴하게 아첨도 잘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비해서 마음이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만 그에 비해서 이제 명화주나 비름나무를 먹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얼음처럼 투명한 얼음처럼 맑고 또 옷같이 깨끗하다. 그럼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주는 한 거죠. 예. 굉장히 정말 예전부터 사랑받던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물인가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오리들도 전에서도 먹었고 우리 한국인들도 이 좀 명화주는 쉽게 이제 대할 수 있는 그런 나물입니다. 하여튼 명화주가 있으면 데쳐서 어떤 사람은 이걸 깨끗이 씻어서 쌈으로 그냥 먹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명화주 보면 뒷면에 좀 하얀 분말 같은 것이 묻어나 있거든요. 특징이 그래요. 흰색 가루 같은 게요. 예, 가루가 묻어요. 명화주를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 하얀 가루가 분이 묻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깨끗한 물에다가 싹 씻으면 떨어지니까 쌈으로 먹기도 하고 바로 데쳐서 뭐 이제 고추장 한 숟갈 퍼서 비빔밥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취향에 따라서 간장이나 또 소금 간으로 해서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려서 나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파리가 그 삼각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예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단호박 같은 걸 갈아가지고 네. 감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네. 감자 전이나 단호박 전을 부칠 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올려놔서 부치거든요. 아, 그 예, 이쁘게 우리, 예, 이쁘게 하려고 화전 부치듯이 네. 이렇게 우리 한국 분들 예쁘게 부치잖아요. 네. 쑥갓을 한 입 올리기도 하고 진달래를 하나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명화주 이파리도 그렇게 한 입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모양도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팔방미인처럼 쓰임새가 좋다고 그러는데 무슨 네. 말이냐면 명화주를 일부러 재배를 해가지고 크게 재배를 해요. 한 이만큼 가슴 높이까지 올 때까지 네. 키 아니면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키워요. 그러면은 명화주가 대가 이렇게 굵게 자라거든요. 아, 나이에 비해서요? 예, 굵으면서 오히려 갈수록 얇아지거든요.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이 대가 울퉁불퉁하게 막 이렇게 커요. 네. 이렇게 울퉁불퉁해 크는데 뿌리가 뿌리책 해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손잡이처럼 만들어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요. 명화주 지팡이요? 명화주로 만든 지팡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청려장이라고 하거든요. 청려장. 이 명화주 지팡이가 굉장히 비싸요. 하나에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지팡이. 지팡이가 뭐 비싸면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렇겠죠. 네. 네. 얼마 전에 어딜 갔다가 키 할머니를 만났는데 네. 키 할머니가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가시다가 떨어뜨렸어요. 제가 이렇게 주워서 드리는데 그 지팡이는 굉장히 가느다라고 가볍고 네. 그렇더라고 해서 무슨 나무로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마누카우 나무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가장 좋은 재료는 이 명화주 지팡이에요. 청려장이에요. 이거를 명화주를 다 이제 크고 하면은 이파리를 다 줄기를 떼내고 지팡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그 푹 삶아요. 삶은 다음에 말려서 거기다 이제 칠을 해서 지팡이로 쓰면은 굉장히 가볍고 굉장히 그 단단해요. 부러지지가 않고. 그렇군요. 어른들이 지팡이가 무거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힘들죠. 그렇죠. 네. 힘드니까 이게 청려장 이 명화주 지팡이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비싸고 그런 지팡이였죠.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에서 대통령께서 나라에 이제 장수하신 어른들 100세 이렇게 되는 기념으로 했을 때에 네. 청려장 지팡이를 선물로 이렇게 주시기도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예, 유명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또 지팡이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아주 명화주는 우리에게. 입도 그래서 먹고. 제가 예, 팔방미인이라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쓰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오늘 또 정말 듣기만 해도 예, 막 군침이 돌 그런 나무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산송 하나 듣고 네, 오늘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27살의 청년입니다. 얼마 전 교회 청년들과 식사하러 가려다가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옥신각신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하다가 남자 청년이 순대국밥을 먹자고 했는데 셀리더가 피가 들어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면서 서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순대국밥을 먹을 사람은 먹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을 먹었습니다. 셀 리더의 시진 형제의 이유는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먹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사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신앙 상담을 해온다? 사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이 먹는 문제로 간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많아요. 먹는 문제 때문에. 네. 예. 예수님께서도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때문에 왜 걱정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면서 얘기했고 사실 이제 인류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의식주라는 말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네. 의식주. 뭐죠? 입을 것, 먹을 것, 또 살 것, 이 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옷하고 음식하고 집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제 이 의식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음식 문제인데 성경에서도 음식을 말할 때 우리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음식과 생명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음식을 왜 언급을 하냐면 성경에서 그 이방 문화와의 이방인들의 삶과 그 문화와 구분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런 음식은 금해야 되고 한다고 하는 좀 음식에 대한 제한이 네.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음식을 자체를 제한한 것보다도 이방 문화와 습관을 제한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게 거룩하게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숙한 신앙의 훈련을 위해서 먹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하기도 했던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오늘날에도 정말 이렇게 경건 훈련을 쌓으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신앙 성숙의 훈련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도 음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에 관한 표현 또 이방인들의 삶과 문화와 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또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 훈련을 위해서 이런 여러 이유로 해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연에 보면은 청년이 순대라는 음식 때문에 옥신각신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 될까요? 그러니까 순대라는 음식이 사실은 이제 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고 네. 어떤 사람 아 나는 순대 안 먹어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런 건 뭐 이제 뭐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 중에서 순대라는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간혹 보면 이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안 먹는 사람들 대부분의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장 음식이다. 네? 그렇죠. 돼지 뭐 내장으로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또 이제 우리 신앙인 중에서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바로 이 피가 들었다 갔다는 얘기죠. 순대에. 순대를 만들 때 순대는 피로 만들거든요. 사실은. 그렇군요. 예, 선지를 넣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피가 들어간 음식은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네. 금하는 우리 성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이제 피가 들어간 음식은 꼭 순대만이 아니라 선지해장국도 있죠. 그렇죠. 또 뭐 보신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선지해장국도 안 먹고 보신탕도 안 먹고 하는 이유가 바로 피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결국 피를 먹냐 또는 피를 안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문제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성경 레위기에도 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있긴 한데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만약에 이분도 만약에 순대를 먹지 말아야 된다. 피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성경 레위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의 레위기 17장이나 또 11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17장에 보면은 피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보다 조금 앞서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피채 먹지 말라는 말씀 외에도 정한 음식은 먹고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우선 레위기 11장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라고 이렇게 보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기준이 굽이 갈라졌느냐 아니냐 이게 돼지나 짐승의 그 발이 발톱이 그렇죠.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아니면 짐승들이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가지고 부정한 짐승이다 정한 짐승이다 그럼 왜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을 뭐로 만드셨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안 한다고 하는 것 짐승들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이 사실 아니고 굽이 갈라졌다 안 갈라졌다 뭐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즉 뭐냐면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굽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은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인 분별력. 그리고 이제 되새김질 한다라고 했을 때에 소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보면 위가 두 개, 네 개 이렇게 네, 여러 개 있죠. 여러 네. 개 있잖아요. 그래서 되새김질 한다는 것은 이 짐승들 보면 저도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보면 아유 그냥 지저분하고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다시 되짚어 보고 생각하고 묵상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1장에서 먹으라고 한 정결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춰야 될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생활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 피가 들어간 음식에 대한 것은 이제 레위기 17장에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제 이 레위기 17장에서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의미와 또 일반적인 의미 두 가지로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우선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네. 성경에서는 피 자체를 그 생명과 이렇게 연관시킵니다. 그렇죠.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고요. 네. 17장 14절에도 보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신명기 12장 23절에도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니라고 해서 이처럼 성경은 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엄격하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모세가 피를 취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릴 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네. 이스라엘 애굽에 있을 때에 이제 그 장자들이 다 죽을 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네, 뿌린 그런 집들은 다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살리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피로써 했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만큼 피를 뿌리면서도 백성에게 이 말씀을 굉장히 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을 제정하시면서도 하신 말씀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은 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는 모세가 한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런 개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적인 또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면 뭐냐면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기독교 교리의 아주 철칙이지요. 네. 예, 저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피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그렇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은 피를 먹지 말라, 피채 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제 언약의 피, 생명의 피, 속죄의 피라고 하는 이런 관련되었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을 이제 옳지 않다고 본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의미는 아무래도 피 하면 좀 선입관이 싫잖아요. 네. 이게 좀 느껴지는 것이.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이 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진 당시에 이교도들이 산피를 마시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교도들과의 삶과 적극적으로 구분짓기 위해서 피를 마시지 말라 혹은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들을 때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살아있는 곰의 쓸개에다가 뭐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는 마신다고 하는 사람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참 그게 뭐냐면 건강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뭐 간 쓸 그 곰 쓸개 웅담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정말 살아있는 그 곰에서 직접 빨아먹고 간혹 어른들 보면은 또 뭐 짐승을 이렇게 가축을 잡을 때 보면 생피를 컵에다 또 이제 맛이 받아가지고 마시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무슨 노름인가 무슨 뭐 노루피니 무슨 이런 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건강 때문이다라는 게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좀 선입관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교도들도 마찬가지로 산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결국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는 그 잔인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삶에서 좀 구분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들은 바로는 피를 먹지 말고 뭐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그 적혀 있는 말씀은 이제 신앙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교도들이나 다른 것과 구분짓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예 오늘날 이렇게 피가 들어 있는 아니면 피로 되어 있는 먹을 것을 이제 구약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뿐 적용시킬 수는 없는 거네요. 사실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 얘기가 뭐냐면 이제 순대국밥으로 이제 네. 얘기가 질문을 해왔잖아요. 네네. 네, 순대국밥을 먹는 거를 지금 이제 봉PD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엮으면은 아, 이 순대국밥 먹는 정도를 구약 성경에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 그 질문은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 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이 개념들이 구약의 개념과 신약의 개념이 좀 달라요.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왜 성경이 구약 성경 말씀하고 신약 성경 말씀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이 음식의 규례에 대한 것도 이제 다르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의 언약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란다라는 거예요.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네. 그냥 언약이 주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다 완성된 것이 아니고 그 언약은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분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언약이.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규례의 개념도 구약의 개념만 살펴보지 말고 신약에서의 개념까지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런 규례들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라든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이 개념을 딱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의 규례도 구약에서는 단순하게 먹어라 또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모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규례들이 언약들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렇게 딱히 구별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대국밥도 뭐 그것 때문에 뭐 옥신각신하지 마시고 많이 같이 드세요. 예, 맛있게 드시면 좋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예. 구약 성경의 개념에 비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성숙해졌는지 네. 알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하신가 보네요. 네. 그냥 신약 성경에서의 몇 군데를 좀 인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네.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지 말라 또 특히 개고기 목사님들 중에 개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들은 목매어 죽였기 때문에 옛날엔 개들을 다 목매달아 죽였잖아요. 데리고 가서 그냥 다리 밑으로 팍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좀 잔인하게 목매어 죽인 거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개고기는 또 피를 안 빼고 그냥 끄슬려 버리기 때문에 비채 먹지 말라는 말씀하고도 딱 맞아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 중에서 개고기는 성도들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교훈은 조금 더 굉장히 발전된 그런 견해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분명한 세 가지 자세를 가르치고 교훈을 합니다. 네. 우상 제물이라고 해도 뭐 저도 어렸을 때에 뭐 제사 드렸던 음식 이랬던 음식을 접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는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옥신각신했고 제사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이제 많은 쪽에 섰을 때도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음식도 묻지 말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 굉장히 좀 파격적인 그런 가르침이죠.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우선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라도 네.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보다 더 좀 담대하게 적극적인 삶을 살라라는 의미에서 우상 제물이라고 해도 묻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먹으라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불신자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의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데 불신자의 초청에 응해서 갔다고 했을 때에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제공한 제사 음식이 중요하냐 아니면 오늘 불신자와의 교제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교제. 교제가 중요하겠다고 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자와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불신자가 혹여 우상 제물에게 드려졌던 음식을 내어줄지라도 그것을 먹으라고 했던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음식이 때문에 불통하느냐, 부신자의 교통이냐,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확인을 해보라는 것이죠. 네. 이제 그러니까는 불신자 한 영혼과의 교제를 위해 찾아갔다면 담대하게 기쁨으로 먹으라고 교훈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참 성숙도가 높은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소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이런 모든 문제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간혹 저는 이렇게 말씀하면 조금 또 어떤 분은 또 아 그러면 불신자가 대접하는 술도 그러면 교제 차원에서 마셔도 되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네요. 그렇게 자꾸 딴지거지 마시고 그 술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말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묻지 말고 먹어라라는 그런 파격적인 가르침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게 하거든 또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해놓고 또 알게 하거든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똑같은 경우라도 만약 초청한 부신자가 의도적으로 예, 제사 음식이라고 말을 하고 요거를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잘 살펴보려고 하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먹을 수는 있지만 혹시 내가 불신자의 차려놓은 음식을 먹음으로써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저런 걸 먹네?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우 나 정말 시험 들었어. 저분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혹시 상처받을 상황이다 그러면 그 나를 위해서는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는 먹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교훈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훌륭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 판단은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면서 오늘 또 이게 들으면서 생각 들었던 거는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게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워낙에 비유로 말씀하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순대를 놓고 피가 들어간 음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 아니면 또 먹어도 된다 하는 이야기는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굳이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먹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다만 나 때문에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그런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한다면 그것까지도 염려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네. 목사님 오늘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음식 문화하고 성경하고 좀 약간 이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또 뭐가 더 있을까요? 문화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는 건 저는 교회에서도 식사 기도를 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이 땅에 굶주리는 이들에게도 오늘 우리처럼 네. 우리에게처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이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이제 뭐 순대 하나를 놓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이런 문제보다도 사실은 이제 더 크게 문제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소위 요즘 시대에 가서 가리켜서 웰빙 문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웰빙 문화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좋은 음식, 비싼 음식 이런 거를 먹어야 되만 뭐 웰빙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웰빙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장가갈 뭐 이제 부모님이 장가가는 장가 가서 너 잘 살아라 할 때 잘 살아라가 뭐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차, 좋은 옷에 이렇게 살으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살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웰빙 문화도 사실은 그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구상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돈으로 환산한다면은요, 네? 네. 무려 이게 자료가 2011년 자료인데, 2011년 자료인데, 1년에 이 지구상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약 4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4천억 달러. 달러요? 예. 지금 2016년 우리 대한민국의 뭐 뉴질랜드는 얼마 되겠지만 뉴질랜드는 한 수출액이 4,500달러 되려나 뉴질랜드?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제 한 1년 수출액이 거의 이제 5,000달러 이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맞먹는 그 돈이 정말 5천만 백성이 땀 흘려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양만큼의 돈이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지구상에서 먹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음식물이 분량으로 보면은 아까도 돈으로 환산했지만 네. 양으로 보면 3분의 1. 3분의 1이 음식물이 그냥 먹지도 않고 쓰레기로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럼 접시가 3개 있으면 한 접시는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저렇게 많은 밭에 농작물이 자라지만 저 3분의 1은 그냥 먹어보지도 못하고 버려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먹을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10억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70억 인구 중에서 10억 명. 그러니까 이 수치를 보면은 버려지는 음식만으로도 지구상에 굶주리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네. 지구상에는 음식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똑딱똑딱똑딱 5초 만에 한 명씩 굶어서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 뭘 가지고 먹느냐 못 먹느냐 하는 거 그걸 가지고 따지기 전에 우리 주위에 굶주리는 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은 더 문제를 이제 가지고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오늘 말씀이 결론이 이랬습니다. 사실은 또 중요한 건 더 여기에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젊은이들 이제 식당에 갈 때 이제 뭘 먹을까 다투지 마시고 네. 식성에 따라서 맛있게 드시고 또 먹지 못하는 이 땅에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방법을 찾는 것에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목사님 마지막에 너무나 이게 오늘 진짜 중요한 상담인 것 같아요. 가장 포인트 같은데 정말 예, 저도 이제 가능하면 남기지 않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뭐 과하게 먹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끔씩 남길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면서도 약간 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좀 더 생각을 하면서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우선 정말 오늘도 마지막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